아, 네,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 뭐. 아, 이 뭐. 네. 네. 아, 그러지 말고. 아우, 저 블랙카드가 말이죠.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알짱 흰곰 진이 네. 몸짱 제동. 아, 우리 저기 우리 카페 회원인데요. 예, 예. 저 아이디가 아마 흰곰 한 마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고. 네, 네, 제가 저 글 말고 몸짱 제동은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자마자 바로 찢어버리실 걸요 아마. 네, 몸짱은 아니에요. 네. 알짱은 무슨 뜻이에요? 알짱? 네. 알짱이 뭐예요? 알짱거리다. 네, 우리 카페 회원들이 뭐 별 뜻 없이 움직이세요. 그냥. 네, 별 뜻 없이.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네, 아. 아주 예쁘죠. 예예예. 예, 예, 예. 네, 아주 예뻐요. 아주. 예. 브랜카드 내리면 안 돼. 네. 아니 내리면 너무 예뻐서 윤동 씨가 놀래실까봐. 예. 되게 예뻐요. 어 그러면 지금 눈만 보이는데도 너무 예쁜데. 어 예쁘죠. 브랜카드 내리면 뭐. 코입 나오면요 난리 나요. 여분이 코입이 나오시면 난리가 나요. 흰곰 말이죠. 예, 아, 하여튼. 예. 네, 그럼 네. 오늘도 많은 네. 분들이 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네. 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음악이 좋아요. 와, 온다 음악이. 여러분들 같이 음악에 이렇게 몸을 맡기세요. 이렇게. 정성철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중국에서 생긴 일. 전 지금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왔는데요. 제게 작지만 무서운 고민거리가 생겼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여자친구의 선물 때문인데요. 평소 여자친구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는 전 선물을 뭘 사가지고 가야 하나 혼자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냥 직접 전화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 은 네, 은. 여기서 은은 여자친구의 이름 끝자라고 합니다. 은. 선물 뭐 가지고 싶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철. 네, 역시 자기 이름의 끝자라고 합니다. 나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와. 이 말을 들은 지 벌써 열흘이 넘어서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낯선 타지에서도 배 골아가면서 열심히 사 모았는데도 아직까지 조그만 거 서너 개밖에 못 샀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귀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디가 박마담이라는 분입니다. 중국에서는 바퀴벌레도 요리해서 먹는다고 하더군요. 생각나실 때마다 한 마리씩 모아 가시는 것도. 야, 이건 좀 바퀴벌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들어간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네. 들어간다. 아,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유학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몸에다가 사랑해 자기야 라고 쓴 뒤 자금성에서 벌거벗고 뛰세요. 그럼 방송에서 해외 토픽으로 방송이 되면 여자친구도 알아보겠죠. 이만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물도 없을 겁니다. 아 추신 많이 벗을수록 빨리 방송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파이팅. 아, 이 방법 괜찮네. 이거는 아주 그 재밌었어요. 다 벗진 예. 않더라도 예. 이렇게 뭐 위에 해가지고 그 자기야 사랑해 쓰고 예. 촥, 그 좋은 방법.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이진선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아, 비닐과 작은 통들을 준비하세요. 이제 조금 감동적 쪽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많아요. 뭐. 비닐과 작은 통들을 준비하세요. 비닐엔 당신이 밟고 서있던 중국의 흙을, 통에는 중국의 당신이 몸에 가장 근접했던 바람과 공기를 담으세요.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잘하면 돌 맞을지도 몰라요. 네 생각에 그리워질 때마다 모았어. 내가 내쉰 숨, 내가 마신 바람, 이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내 마음이거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세요. 말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두 분이 좀 예쁜 사랑을 하시고 여자친구분도 그 거기 가서 선물을 내 생각날 때마다 사와 이게 이제 농담 삼아. 그렇죠. 농담 삼아 이제 네.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민감하게 네. 그렇게 뭐 어렵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 않고 네. 정석권 진짜 준비한 선물 사가시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럼요. 좀 네, 남자들 나 보고 싶을 때마다 선물을 사 이거는 네. 그거겠죠 이제 거기 가서도 나 잊으면 안 돼. 그렇죠. 그 얘기죠. 예. 네, 그럼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오늘 박수 중에 제일 큰 박수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